Forbes News.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저자 특강을 진행합니다. 행사는 5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특강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참여 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고민을 적는 구글폼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보건센터가 BK21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으로 학생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측정 시간은 1분이며 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5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학생회관 3층 한양보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에서 비즈니스랩 현장실습 프로그램 16기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경영관 1층 로비에서 5월 20일부터 22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학부 재학생 3학년과 4학년이며 비경영대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폭우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동남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원두 가격이 치솟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후위기가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온 변화보다 강수량 변화가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수준을 정할 때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국제 국내 입양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입양 과정을 검토하는 데 나섰습니다.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아동 보호 및 입양자격 심사 과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동과 잘 맞는 가정을 찾기 위해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고 관련 교육도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드러냈습니다. 흡연자들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 타임에 대한 갑론을 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전부터 흡연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면서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해왔는데요. 최근 한 게임 업체가 근무 시간 중 흡연을 포함한 휴식 등을 비업무 시간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 마케팅 회사 피알라는 비흡연자에게 6일간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혜택인 거꾸로 금연 정책을 도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5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